하루가 저물고 날 태운 전동차 눈에 익은 거리를 지나면 나는 누군지 또 여기 어딘지 멍하니 창밖을 봐요. 내가 그대 짐이 된다면 그만 할게요. 죽을 만큼 사랑해도 찾지 않을게. 죽을 만큼 보고 파도 울지 말아요. 두 번 다시 나와 닮은 사람을.